야, 김제동 씨 저기, 멋있다, 네. 이쁘다, 뭐 네. 귀엽다. 네. 정말 이 객석에서 나오는 탄성이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아니 아니 아니요. 예. 아니 좋아요. 예.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김제동 씨. 네네. 리플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셔야죠. 네, 그러시겠습니다. 자, 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천국의 다단계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꼭 시집을 가고자 노력하는 29살 된 여인입니다. 보통 남자가 보는 남자랑 여자가 보는 남자가 틀리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가요? 선도 보고 소개팅도 했는데 영 느낌이 안 오네요. 물론 몇 시간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남자와의 첫 만남에서 3시간 안에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요? 남자를 고르는데 이것만 체크하면 실패 없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군요. 무슨 내용인지 들었어요? 네, 들었죠, 저는. 무슨 네. 내용인지 알아요? 알죠, 알죠. 네. 무슨 내용인데요? 남자를 만나지 3시간 만에 파악을 할 수 있게 달라. 그런 질문이 있느냐? 그러니까 첫눈에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마련해 달라. 네. 자기는 그걸 모르겠다. 네. 29살인데 아직 예.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군요. 다 들었네. 그럼요. 그게 딴청하면서 다 들었어요. 어떻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면서 듣는 거죠. 딴청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다리를 의자 밑으로 한번 이렇게 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볼까 싶어서 예. 여기 화면에 표시가 안 나는군요. 이거 의자를 이쪽으로 조금 당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서 앉으면 아 그렇네.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인다. 다리가 길어 보여요 화면에. 우리 둘이 교복씨 예쁘도록 했는데요.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네. 저기 감독님 죄송한데 다리 좀 잡아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남네. 네. 예. 자, 네. 첫 번째 리플이죠. 첫 번째 리플. 네네. 아이디가 옥동자 김제동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눈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대화를 하세요. 그나저나 우리 제동 형님은 어쩌나. 이 아이디하고 사연 내용이 저를 두 번 죽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를 두 번 죽이는 건데. 예. 자, 먹어버릴까 이걸 그냥. 네. 자, 다음. 네, 제동이 빤쭈라는 분이 달아주셨어요. 아, 왜지 오늘 아이디가. 아, 3시간 동안 술을 먹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주량부터 술버릇,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모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죠. 술 먹어보면 되게 좋습니다. 네. 김제동 씨는 제가 술을 먹어봤는데 술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떨 것 같은데요? 말 없을 것 같다고요? 잘 것 같다? 울 것 같다? 그거 다 맞아요. 뭐가 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제가 언제 술 먹고 울었어요, 제가. 언제 술 먹고 울었어요? 저는 술 먹으면 되게 말 없는 편이고 반대로 윤도현 씨는 되게 좀 이렇게 막 뜨세요, 방방방방. 위로 막, 그리고 되게 귀여워지시고 얼굴 빨갛게 막 알프스 소녀 하이디같이 그렇게 돼요. 진짜 얼굴이 이쪽만 잘 빨개져요, 이렇게. 막 연지곤지 찍어놓은 듯이 이렇게 이쪽만 딱 빨개져가지고 네,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하면 내가 어릴 적에 막 타잔 부르고 막 노래방 위에 벽 잡고 막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아니 근데 네. 여기서 더 어떻게 귀여워져? 죄송합니다. 조심해요. 앞머리 더 잘라버리기 전에. 자자 갑시다 갑시다. 예. 자 다음은 우리죠. 네. 복분자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복분자. 예. 복분자 뭔지 알죠? 술입니다, 그죠? 예. 무슨 뜻이죠, 합니까? 복분자가 뒤집어질 복 요강분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 옛날에 어떤 에이 이거 좀 다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산에 올라갔다가 이 열매를 따서 담궈놓은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요강에 오줌을 넣으시 소변을 보시는데 네. 그 요강이 뒤집어졌대요. 오, 세서 요강이 깨지면서 뒤집어진 거야. 물살이 세서. 그래서 다시금 회춘했다. 그래서 남자 정력이 그만큼 좋다. 그래서 복분자주. 이 복분자가 그 뜻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 다들 오늘 한 잔씩 하시겠는데요. 여기 여자분 한 분은 발짝 이거 남자분 하고 얘기를 듣고 있다가 처음에 약간 부끄러운 척 하다가 그다음 고개를 들더니 복분자네. 복분자. 아이 뭐 그 뭐. 예. 아니 이런 건 되게 좋은 거니까 이 건강 상식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예. 리프라민스 이렇게 건강 상식도 알려드리고. 정력이 좋다는 건 뭔들 안 먹겠어. 자 복분자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남자가 눈이나 코, 턱 등의 얼굴의 일부분을 만진다는 것은 그건 자기의 허약함을 감추려는 의사표시랍니다. 가축이 병들었을 때 자기의 몸을 핥는 버릇이 있듯이 인간도 나약해졌을 때는 자기 얼굴을 만지는 버릇이 있다네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 밑에 김명겸 씨라는 분이 코도 모도비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꼭 이렇게 중간에 태클 한번 싹 걸은 분들이 계시죠. 어우 다리 막.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론 완벽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리플입니다. 좋아하는 노래와 정말 가슴에 남는 영화를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질문을 통해 나와 얼마나 맞는지를 체크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면서 체크를 해봤대요. 저희 신랑 타이타닉을 보며 잠이 들었고 둘이 같이 보는데 잠들었대요. 사랑과 영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절대 죽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훈을 얻어서 저를 당혹해 했지만 전 이 남자를 10년이 넘게 사랑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네. 그런 어떤 그 생활적인 부분이나 이분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네. 맞출 수는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 네. 서로의 마음이 진짜 서로 원하느냐. 네. 살아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마찰도 많이 있을 테고 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건데 마음이 중요한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완벽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절대로 서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완벽한 두 개의 원 두 개가 만나면 자전거 바퀴는 두 개가 완벽하게 둥글죠. 흠 잡을 데가 없죠. 그러나 그 두 개의 바퀴는 언제나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앞뒤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해야 되니까. 그러나 조금 흠이 있는 사람, 조금 모가 나고 조금 들어가 있는 사람, 톱니바퀴 같은 사람이 둘이 만나면 둘이 만나서 평생을 같이 붙어서 돕니다. 서로 들어간 부분, 서로 나온 부분 채워주면서 서로 그런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